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1심과 달리 적용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재벌 봐주기 또는 증거법칙에 충실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IOC 총회에 참석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 예술단 본진은 오늘 오후 만경봉호를 타고 무코항에 입항하고 이 배 안에서 숙박할 예정입니다. 미국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을 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북 강경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해 사망한 오토 원벼의 아버지도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을 합니다. 공개된 누네즈 메모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아담 슈프 의원은 누네즈 의원과 백악관에 공모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가 민주당 메모의 공개를 표기를 붙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메모는 누네즈 메모와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엠트랙과 화물열차가 추돌해 2명이 숨지고 116명이 다쳤습니다. 제16회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입장권 판매가 드디어 지난 토요일에 시작됐습니다. 판매 첫날부터 K-POP 팬들의 뜨거운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제52회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뉴잉글랜드 패치어츠를 꺾고 창단 후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과 주제 오늘도 맑은 날씨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77도,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8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LA에서 서울까지 하루 두 번 가장 많은 좌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승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이 됐는데요. 이 관련 소식은 잠시 후 한국은 지금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가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즈 하원 정보위원장 주도로 작성이 된 정보위 메모가 대선 기간 러시아와 내통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아담 시프 의원은 문건 작성과 공개를 주도한 누네즈 정보위원장과 백악관의 공모설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누네즈 위원장과 백악관이 이 문건의 기획 단계부터 함께 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시프 의원은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서 누네즈 하원 정보위 차원의 트럼프 캠프 4차 의혹 조사 과정에서 백악관과의 커넥션 논란에 휘말리자 스스로 재척됐던 상황과 이번 문건 공개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누네즈 참모들이 백악관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 모든 조직적 활동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공화당 측 주장을 담은 정보위원회 문건 공개를 비난하면서 민주당 측의 문건도 함께 공개하라고 요구한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꼬마, 거짓말쟁이, 기밀 누설자 등으로 부르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트위터를 통해서 하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슈프 의원을 거명하며 더 높은 공직에 오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꼬마 애덤 슈프는 워싱턴에서 최고의 거짓말장이자 기밀 누설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어서 애덤 슈프 의원과 함께 거짓말쟁이 기밀 누설자로서 최고 반열에 오른 인물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마크 워너 상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또 존 브래넌 전 CIA 국장과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 등을 꼽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워너 의원은 상원정보위원회 차원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이끌어왔고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한 끝에 해임됐습니다. 또 코미 전 국장과 브래넌 클래퍼 전 국장 등 전직 정보수사당국 수장들은 이번 정보위원회 문건 공개를 일제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가 오늘 민주당의 메모 공개를 표결에 붙일지 검토할 것이라고 의회 전문진 더 힐이 보도를 했습니다.

8,700. 기간은 딱 열흘간 2월 14일까지.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자 양념 소스에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부유한 맛이 살아있는 치킨 BBQ.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했습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BBQ.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BBQ는 벌문과 칠가에 있습니다. 발렛 파킹은 칠가 쪽으로 가능합니다. 213-212-1919 213-212-1919. 여보, 옆집 브라이언네는 태양광으로 싹 바꿨대요.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줄었대요? 네, 75%나 줄었대요. 설치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아유, 공짜래요. 여기 연락처가 있는데.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714-770-8051. 전기요금을 75%까지 줄여주는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본인 부담금 제로. 설치하면 500불을, 지인 소개 시 500불을 보너스로 드립니다.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714-770-8051. 714-770-8051. 왜 푸른투어와 여행을 해야 할까요? 뉴저지 본사, LA, 뉴욕, 토론토, 서울지사에서 미 동부 서부 투어, 캐나다, 옐로스톤까지 직접 행사를 진행하여 가격에 거품이 없습니다. 특히 14차례의 행사를 통해 입증된 미 대륙 횡단은 더욱 새로워졌으며 낭만의 유럽, 정열의 남미, 최초로 선보이는 동시베리아 횡단 열차, 최고의 맛집만 고집하는 모국 방문, 전 세계 크루즈까지 푸른 투어의 푸른 감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올림픽과 세라노 213-739-2222, 739-2222, 푸른 투어. 원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선상에서 아틀란틱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는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57번 사우스 선상, 브레아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선상, 라브레 아이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소토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르스 선상입니다. 스타디움 웨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4번 사우스 선상, 골든밸리 로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과 두 번째 레인 사이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원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한국 정세를 심도 깊게 알아보는 한국은 지금, 미주한국일보 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이 전합니다. 한국은 지금은 우리의 나눔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올림픽으로 진전되느냐를 가름하는 최대 관전 포인트는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 접촉 성사 여부입니다. 북한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평창올림픽에 참석할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보내겠다고 4일 밤 우리 측의 통보함에 따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북미 접촉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8일 평창올림픽이 미국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북한이 9일부터 11일까지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형법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위원장을 파견하는 것은 정상 국가임을 과시하면서 외교적 무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미 접촉 가능성과 관련 일단 김영남 방한 카드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김 상임위원장이 군부 인사가 아니고 외교관 출신인데다 핵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아서 펜스 부통령이 직접 접촉하는데 부담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접촉을 가질 계획이 없다면서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2일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해 북미 접촉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서 조금의 변화도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고위급 인사가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펜스 부통령은 김영남 위원장과 별도 회담이나 회동을 갖는 것은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개막식 현장 등에서 가볍게 조우해 북미 대화 가능성을 타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의 만남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전이 있을지 여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올림픽 개막식부터 시작해 김 상임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다만 1대1 회담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김영남 위원장과 함께 방남하는 대표단원에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의 권력 실세가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핵심 혐의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주 한국일보 서울지사에서 김광덕 뉴스본부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항소심 재판부가 대부분의 쟁점에서 1심과는 달리 삼성 측에 손을 들어주자 이번 판결 결과를 놓고 재벌 봐주기 판결이다 또는 증거법칙에 충실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며 내세운 논리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로 이어졌지만 애초부터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계 작업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 근거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김영환 전 수석의 업무 일지가 아예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도 특검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입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지원했다는 삼성 측 주장은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요구형 뇌물 사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뇌물액수를 대폭 줄인 것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가운데 뇌물로 인정된 액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영재센터 지원금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4년 9월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과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쟁점 대부분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편향적 판결이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넓게 인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한국일보 각 지사 연결해서 지역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욕 연결합니다. 뉴욕주는 오바마케어 등록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주간 뉴욕주 건강보험고려소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뉴욕 주민이 4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0만 명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 가입자 중 300만 명은 메디케이에 가입했으며 74만 명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건강보험인 에센셜 플랜에 등록했습니다. 또 25만 3천여 명은 연방정부 규정에 적합한 충분한 커버리지를 갖춘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들 중 절반은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아동건강보험 가입자도 37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돈나 프레스케토어 건강보험고려소 디렉터는 오바마케어 사상 최고 등록은 오바마케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13-385-1005로 연락주세요. 주변에 오토바디샵은 많은데 마음 편히 믿고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이라면 이제 볼든 오토바디샵입니다. 자동차 윌 얼라인먼트, 오일 체인지, 종합 정비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심하게 사고 난 차도 완전 새 차로 복원하는 곳 골든 오토 바디샵. 올스테이트 팜 프로그레시브 지정 바디샵 골든 오토 바디샵. 바디 페인트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최신 장비로 안전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9202 가든그로브 714-537-8844 714-537-8844 골든 오토 바디샵. 유지수의 굿모닝 스포츠. 네, 굿모닝 스포츠 유지승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입니다. 굿모닝 스포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슈퍼볼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죠? 자, 어제 52회 슈퍼볼 경기에서 필라델피아가 41-33으로 뉴잉글랜드를 꺾고 슈퍼볼 우승 트로피,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38-33으로 아슬아슬하게 리드하던 이글스는 수비에서 천금 같은 탐 브래디를 태클하는데, 세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1분 10초를 남기고 필드골로 최소 8점 차까지 벌리려는 작전은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41-33으로 앞선 마지막 수비 사실 뭐 안심할 수 없었죠. 마지막 뉴잉글랜드 쿼터백 탐 브래디의 긴 패스가 성공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뉴잉글랜드의 추격 정말 무섭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1933년 창단 이후 처음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첫 우승 트로피를 선사한 백업 쿼터백 닉 폴스가 MVP로 선정이 됐죠. 아, 뭐 이보다 더한 인생 경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전 쿼터백 칼슨 윈치의 백업으로 정규 시즌 막판 팀의 쿼터백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1번 시드지만 언더독으로 필라델피아는 계속 분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닉 폴스는 어제 슈퍼볼에서 373야드 전진 패스, 3개의 터치다운 패스, 그리고 1개 직접 터치다운 패스를 받아 터치다운을 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4쿼터 아주 중요했던 시간 끌어야 되는 순간에 정확한 패스로 팀 승리를 이끌면서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You know, I'm grateful to be a part of the Philadelphia Eagles. I said when I signed with the Eagles, you know, I'm grateful and content in this moment. I'm staying in the moment. I'm not worried about my future right now. There'll be a time and a place to handle all that. But I take a lot of pride in wearing the Philadelphia Eagles jersey. And I just enjoy being here. It's such a great team. 정말 필라델피아에서 기회를 준 것에 감동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닉 폴스의 인생 역전 주인공입니다. 2012년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NFL에 데뷔를 했지만 세인트루이스 램스, 캔자스티 칩스 계속 돌아다니면서 백업 쿼터백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필라델피아에 단 한 번의 주전으로 나서지 못했지만 그래도 필라델피아에 다시 돌아왔는데 백업 쿼터백으로 뛰었지만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 주전 쿼터백 칼슨 윈치가 정규 시즌 거의 막판 부상 당하면서 이 공백을 닉 폴스 아주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주전 쿼터백 돌아오면 다시 닉 폴스는 백업 쿼터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닉 폴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MVP 트로피가 다른 팀의 주전 쿼터백으로 이적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아무튼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닉 폴스의 날이었습니다. 글쎄요, 팀에게 첫 우승을 선사한 쿼터백을 다시 백업으로 돌린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기 뭐 결과 내용들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경기 외적인 부분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먼저 하프타임 쇼부터 알아볼까요? 자, 하프타임 쇼 대단했습니다. 다시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서지 못할 것 같았던 저스틴 팀버레이크, JT라고 하도 많이 소개를 해서 LA에서는 저스틴 터너가 JT다, 어디 저스틴 팀버레이크를 JT라고 하느냐 라는 트위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 JT 성공적인 하프타임 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미네소타 팬들에게 선물을 한다. 그래서 지금 노래 부르는 것이 있죠. 미네소타 출신이 프린스 곡을 진천 스팀브레이크가 하프타임쇼에 부르면서 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던 관중들을 아주 환호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프린스 미네소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 스팀브레이크가 특별히 프린스의 곡을 부르면서 아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어제를 계기로 다음번에 또 한번 하프타임쇼에 쓸 수 있는 계기 마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프타임쇼 외에도 이 슈퍼브라운 빼놓을 수 있는 게 바로 광고인데요. 어떤 광고들이 눈에 띄었나요? 자, 슈퍼볼 끝나면 늘 이 슈퍼볼 광고들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잘 만든 광고, 가장 재미없는 광고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슈퍼볼 광고 랭킹 올해는 목소리를 잃은 알렉사. Alexa? Amazon's Alexa lost her voice this morning, causing Alexa a... Alexa lost her voice? How is that even possible? We have the replacements ready, just say the word. And you're sure this is going to work? 아무래도 TV 광고니까요. 라디오를 들으시는 것보다 TV를, 이 화면을 보시면 더 재밌는데 아마존의 AI, 인공지능 스피커 광고가 가장 잘 맞는, 가장 재밌는 광고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광고에서는 아마존 CEO 베조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일라이 매닝이 나오는 NFL 광고, 뭐 터치다운 세레머니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버드와이저가 각국 재난처에 물을 보내는 광고, 이렇게 그 뒤를 1, 2, 3이 잇고 있습니다. 이번 슈퍼볼 광고에는 매닝 형제들 광고가 참 많아서요. 슈퍼볼의 양팀 쿼터백보다 매닝 형제가 더 많이 나왔다, 더 집중을 받고 있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슈퍼볼에서 재밌었던 광고들은요. USA Today 웹사이트에 가시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USA Today가 매년 슈퍼볼 광고가 끝나면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광고 놓치신 분들, 하프타임쇼 놓치신 분들 유튜브에 가시면 역시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슈퍼볼 이렇게 제52회 슈퍼볼은 막을 내립니다. 즐거운 오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유지승의 굿모닝 스포츠. Good morning, 스포츠는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법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3865000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최대 보상을 약속드리는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한국인 부인이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젊어졌다와 도자기 피부란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에서 시술을 받았거든요. 울세라와 레이저 잘한다는 클레오파트라.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는 주비덤, 볼루마, 보톡스 같은 필러를 정품만 사용해 알로간 본사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정품, 정량, 완벽한 시술만을 고집하는 클레오파트라. 레이저 토닝을 세일 중인 클레오파트라. LA213487-5000번 다이아몬드바 909-595-5000. 15만 불 이상의 집 또는 다른 재산을 갖고 있으면 유산상속 법정을 통해 상속받는 것을 아십니까? 유산상속 계획은 꼭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트러스트, 유언장, 상속 분쟁, 후견인 선정 등 유산, 상속법, 상속 재판 전문, 현명한 재산 지킴이 박유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유산 상속 계획을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영어와 한국어 상담이 모두 가능한 유산 상속 전문 박유진 변호사. 213-380-9010, 213-380-9010. 해외 한인사회 최대의 문화축제인 제16회 한국일보 음악대축제가 4월 28일 토요일 LA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야외 공연장 헐리우드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매해 그 열기와 감동을 더해가는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최정상급 가수들이 더욱 새롭고 뜨거운 감동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친구, 친지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최고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감동과 추억의 이벤트.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티켓 구입은 한국일보 사업국 3236922055 692287 또는 koreanmusicfestiva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술년에는 무효토시고 술술 풀리는 2018년 되세요. 인산힐링에서 신년 대박 공짜 선물 드립니다. 60불 구입 시 건강 한방차 두 박스,

다른 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해왔던 국민의당 의원 15명이 집단 탈당해 국민의당의 분당이 현실화됐습니다. 한편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안을 의결해서 창당 1년여 만에 사라집니다. 이제 미래당으로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통합에 반대해온 국민의당 의원 15명이 집단 탈당했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천정배, 정동영, 유성엽 의원 등 호남 지역 의원들입니다. 이상돈 의원님과 박지원 의원님, 장정숙 의원님은 지금 비례대표이고 또 안철수 대표가 출당을 거부해서 아쉽게도 오늘은 탈당계를 못 내십니다. 이들은 민주평화당을 창당하고 한두 명이 더 탈당해 합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국회 헌정에 관해서 전당대회를 열어 국민의당과의 통합안을 의결했습니다. 개혁적 보수를 추구하는 바른정당과 합리적 중도를 추구하는 국민의당이 힘을 합쳐서 낡고 병든 한국 정치를 개혁하려는 도전입니다. 이로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오는 13일 통합전당대회격인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고 미래당으로 새 출발합니다. 미래당의 현재 의석수는 바른정당 9석을 합쳐 33석. 그러나 추가 탈당 가능성에 비례대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 탈당파가 주축이 돼 구성된 바른정당이 1년여 만에 복당과 합당으로 사라지고 국민의당 또한 쪼개지면서 1차 정계 개편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절대 과반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헌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추가 개편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서지연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임은정 서울 북부지검 검사 역시 과거에 같은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임 검사는 성폭력 피해 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지검장에 대해 당시에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면서 조 단장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0기로 현재 서울 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 중인 임은정 검사. 임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03년 5월 경주지청에서 근무할 때 직속 상사인 A부장 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겁니다. 임 검사는 A부장 검사가 당시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자신을 아파트 관사까지 바래다 준 뒤 복도에서 갑자기 입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안으로 밀어넣으며 팔을 잡아 끌다가 소리 지르겠다는 자신과 한동안 승강기를 벌였다는 겁니다. 2년 뒤인 2005년 부산지검에 근무할 때는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2차례 술자리 참석을 요구했고 성매매 전담 업무를 맡았던 비부장은 직접 성매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상부에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차례 성 관련 피해를 겪은 임 검사는 이후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판부에 배치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고 이런 문제를 여검사 모임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검사 모임의 지도자격이었던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서지원 검사의 피해까지 이어졌다며 성추행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조 지검장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단 측은 조 단장의 거취나 조사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서 절세 요령을 알려주는 무료 세금 보고 세미나가 화요일인 내일과 오는 목요일 이틀 동안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각각 열립니다. 남가족 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저희 한국일보 그리고 라디오 서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올해 세미나는 먼저 내일 저녁 6시에는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리고 오는 8일 목요일 저녁 6시에는 애나하임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웹사이트 www.kacpa.org로 사전에 예약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1심과는 달리 적용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됐습니다.